새 휴대폰을 사고 싶어요? 1번. 네, 전화하고 있어요. 2번. 네, 새 걸 사고 싶어요. 3번. 네, 그게 제 휴대폰이에요. 4번. 네, 휴대폰이 3대 있어요.